청년 본부위원장 회의가 9월 24일 도쿄에 있는 청년조항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정만 의장을 비롯한 청년조항 상임위원회 일꾼들, 각지 청년본부위원장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보고자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주체위협과 제1조선인운동의 요구에 맞게 청년을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력한 주체적 해외교포 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져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본부위원장들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